그대의 진저 두 뺨을 봐 너나 제 손짓 내 그러나 분명 겨우 알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 해도 어딘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